잘 들리나요? 네. 네. 이렇게 느닷없이 오프닝을 하나요, 제가? 네, 그렇죠. 늦은 자의 업보랄까. 제가 오프닝 멘트를 제안하긴 했었는데. 본격 재관람 권장 방송. 네, 자영업자 늦은 오프닝. 저는 도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씨입니다. 팬팬입니다. 와. 와. 앞에 진짜 소개도 안 했어요? 소개 안 했어. 아, 진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프리토크처럼 했어요. 네. 이거를... 진짜 오자마자 뭐 추석이 추석 연휴죠? 막 이러면서 네. 잘 보내셨나요? 팬팬님과 저의 잡담이 이게 온웨어로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네, 뭐 도군이 편집을 뭐 잘 네. 해주시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들어보고 네, 네 지금 혹시 둘이 하는 게 더 재밌을까 어쩔까 걱정하고 있어요. 진짜 왔다리 갔다리 아무 말도 안 해서 쩔어. 장난 아니었어요. 아이고 네 제가 퇴근하고 이제 와서 네. 지금 뭐 저희 한 20분 정도 늦게 예정보다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뭐 듣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빠르게 진행을 이제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번에 할 영화의 제목은 두둥 두둥 육감 육감이래 진짜 미치겠다. 여섯 번째 감각 그렇죠. 네. 육감 아 육감이라고 육감. 할 수 있구나. 네. 육감이죠. 육감이죠. 한자 중국에서 개봉한 육감입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괜찮네요. 식스센스가 네. 주인데요. 식스센스 네. 그렇죠. 식스센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좋은 영향도 있고 네. 악영향도 많이 있겠지만 악영향 맞아. 네. 아, 바로 이렇게 식스센스로 들어가나요? 우리 식스센스 얘기 안 그래도 좀 하고 있었어요. 아 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그래요. 아, 나 사비타분 얘기 좀 하려고 그랬지. 사비타... 끝나 아니 시간 나오면 해요. 시간 없으니까. 네. 어쨌든 식스센스는 제가 좀 강력하게 밀었죠. 네네. 그래요? 준 씨가 아니라? 네. 어 제가 밀었어요. 도군이 추천을 해가지고. 어, 그렇군요. 간만에 보고 싶더라고요. 아 간만에. 보고 싶으면 그냥 보면 되지. 굳이 방송을 빌미로 그래 맞아. 아니 이왕 보고 싶은데 이걸 네네. 보고 나서 아 원래 저는 식스센스를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네. 보고 나서 이제 원래 이게 제 팟캐스트를 처음 하려고 했던 것도 네. 영화 얘기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죠. 어차피 간만에 보고 싶었던 것도 보고 이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네. 식스센스를 좋아하기도 하고라고 하셨는데 식스센스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까라는 공포 영화를 아예 못 안 보시는 사람? 분들이나 못 보시는 분들 네 뭐 근데 궁금해요. 이거를 정말 본 사람들이 제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네 저는 되게 공포 영화, 스릴러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가족 영화인 거예요. 맞아 드라마 어 완전 그냥 공포 요소가 살짝 들어간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뭐 이따 좀 더 하겠지만 그래서 좀 다른 분들도 여전히 이걸 만약 공포 영화로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다시 보시면 정말 새로우실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까? 좀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저는 항상 약간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전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네. 저는 중학생 때 비디오로 집에서 봤어요. 어 근데 그때 제가 워낙 스포일러 엄청 들어갈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식스센스는 그쵸 사실 그래도 네.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식스센스가 유령이에요. 네 유령이에요. 네. 뭐 너무 바로 얘기한다. 아니 여태까지 이쯤 되면 공소시효가 끝났죠 사실. 여태까지 그쵸? 안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면 안 볼 생각이야. 귀책 사유죠 이거는. 그래 식스센스 안 본 사람 본인 탓이지 뭐. 네 어쨌든 저는 이거를 되게 우연하게. 반전을 알게 됐어요. 워낙 사람들이 이걸로 떠들기도 했고 막 그런 얘기 네네. 있었잖아요. 막 알고 본 케이스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저도 알고 봤어요. 저도 극장에서. 알고 봤어요. 근데 보다가 까먹었어요. 아 그거를. 아 저도 약간 그런 느낌. 저 그 들어가기 전에 극장 들어가기 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범인이래 이러고 뛰어가는 사람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아, 있었어요? 어. 아 도시전설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극장마다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건데 제가 가는 데가 중고등학생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와, 이 반전 진짜? 영화가 막 신문에 그때는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신문에 그쵸. 막 충격 반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DC에 올려가지고 그렇지. 신상 털고 그렇지, 조리 돌림 당하지. 근데 그런 데는 그 지금 없어.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그 당시에는 그 배우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 자체도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봤는데 보다가 까먹었어. 진짜로. 어. 보다가 까먹었어. 저도 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되게 화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극장에선 놓쳤고 이제 비디오가 나오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촌 형을 만났는데 사촌 형이 요즘 원래 좀 짓궂은 사람이에요. 네. 그 브루스 리스가 유령이야. 나한테 그러고 딱 가는 거예요. 아, 아씨, 아, 말하면서. 그걸 되게 점잖게 표현하시네요. 짓궂다고. 아니, 다른 네. 지읒 아닌가요? 맞아요. 그쯤 되면. 아니, 워낙에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라서. 네. 근데 뭐.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도. 근데, 그니까, 저는 까먹은 게 아니라, 보면서, 아, 거짓말이었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럴 수 있어. 그치, 그치. 네네. 그치. 초반부터 너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오히려 스포일러를 알고 봐서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구나를 되게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 같이 얘기하지만 반전에 올인한 영화들은 반전을 알면 영화가 구려지잖아요. 근데 이건 모두 다 반전을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볼 때 푹 빠져서 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반전에 몰빵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방금 그거 뭐였지? 뭐였지? 내가 혹시 말을 잘랐나? 응? 아니, 뭐 저요?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이제 어떻게 이어야 되지? 그래서 다들 어쨌든 반전은 다들 좀 알고 보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 그러네요. 우리 셋은 어떻게 다 알고 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대단한 게, 그러니까 아까 뭐 반전을 알면 알아도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초반에 되게 강렬하잖아요 오프닝이. 네. 오프닝이 되게 강렬한데 이제 그게 그냥 되게 충격 효과를 딱 주고 아 얘가 되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한 중간까지 보면은 그 장면이 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요. 전 초반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빵 주고 나서 그 사건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1년이 지나나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근데 네. 그게 차곡차곡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 얘네가 이 그 사건 이후로 뭔가 그 브루스 윌리스 그 주인공 말콤이죠 맞죠 말콤 박사 네. 네. 말콤 박사와 그 부인이 갈등이 그때부터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오프닝의 의미가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있었을까 생각을 들다가 스토리가 흐를수록 아 그 시기 이후로 얘네가 좀 갈등이 생겼고 이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의 부인과의 관계를 되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보고 나면은 그 장면의 그 존재 이유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죽여버리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런 아구가 딱딱딱딱 맞는 그런 시실과 날줄이 잘 맞는 각본에 진짜 지금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을 봤는데도 볼 때마다 되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네 번 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처음에 보고 나서도 누가 유령이고 누가 뭐고 이런 건 다 알고 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마다 그거를 되게 알긴 알아. 근데 네 번째쯤 보면 이미 장면도 외울 정도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슬슬 아이씨 너 테드 페퍼 막 이런 거 이제 나올 텐데 입김 나올 때가 됐는데.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그게 자꾸 까먹게 돼. 까먹게 되고 그래서 그 이 영화의 연출이 진짜 정말 제대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에 몰빵한 게 아니라 연출이 정말 제대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볼 때마다 다른 일반적인 소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볼 때마다 재밌는 소설이 있고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안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연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샤말란 감독이 그래도 좀 각광받던 시절에는 이 감독의 매력은 되게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스센스가 어쨌든 사람들이 알고도 속기도 하고 그런 영화지만 그러니까 연출의 어떤 기법이나 영화에 흘러가는 어떤 흘러가게 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전공법이고 어떤 트릭이 없는 연출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카메라도 거의 안 움직여요. 네, 어떤 그런 맞아, 트릭이 맞아. 없이 그냥 영화를 진행시키면서 이제 관객을 속이는데 이걸 속였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췄지 잘.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공백 영화의 공백이라든가 그런 거를 되게 잘 감췄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영화 연출 자체가 굉장히 좀 그냥 고전적이기도 하고요. 배우만 바꿔놓으면은 이 영화가 뭐 한 50년대에 나왔어도. 정말. 네. 연출 방식이나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좀 더 화려하게 사실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좀 이상한 상상이지만 제임스 완이 찍었다. 그러니까 뭐 컨저링이나 어떤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임스 완이 찍고 있는 영화들도 전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식스센스만 보고 두자면은 뭐 그 컨저링이라거나 이제 그 뭐 또 딴 거 뭐죠? 인시디어스인가? 인시디어스. 예, 네,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거든요. 네, 영향권 안에 좀 있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랬을 때 둘의 스타일은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상 제임스와는 좀 깜짝 효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컨저링을 딱 보고 되게 느꼈던 게 아, 엄청 맛있는 맛집에서 먹고 감탄을 한 다음에 이 되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맛만 보고 나서 레시피를 훔쳐서 자기가 차렸어요, 식당을. 그래서 그럴싸하게 흉내는 내지만 핵심은 못 가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샤말란 같은 경우는 그걸 저는 해냈다고 봤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뭐 과거에서 뭘 영향을 받았든 뭘 갖고 왔든 뭐 차용을 했든 뭐든 네. 만약에 샤말란이라는 감독을 지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를 바꿔서 만약 흑백으로 만들어서 나왔다면은 아, 50, 60년대 되게 고전 영화에 라고 해도 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질리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영화들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특히나 그 시기는 좀 뭔가 마이클 베이부터 해서 약간 그 MTV 세대 왜 웃어? 지금 웃고 있어. 아니요. 아니, 마이클 베이랑 좀 웃겨요. 그 MTV 세대? 네. 아 맞아요. 그런 네. 류의 이제 영화들이 이제 흥하기도 하고 또 그 최전선에 약간 그 당시에는 좀 화려하게 연출을 했던 뭐 데이비 핀처 같은 사람들, 뭐 파이트 클럽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매트릭스가 나오고 되게 영화들이 이제 화려하게 가던 시기여서 오히려 또 식스센스 같은 영화가 지금 그 동시대 영화들이랑 같이 놓고 보면은 좀 고리타분할 정도로 좀 예. 네. 약간 고전적인 느낌도 들고 되게 오래된 영화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뭔가 배경도 그렇고요. 좀 네. 네, 분위기 자체도 되게 우중충한데 지금 당장 흑백으로 바꿔도 1923년도에 개봉한 막 이런 걸 바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그 동시대에 개봉했던 영화들이랑 놓고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네. 그게 그 시기네요. 진짜. 네. 생각을 못했는데. 좀 딴 얘기지만 스필버그 감독이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 때도 네. 연출 의도가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나중에 봤을 때 사람들이 몇 년, 정확하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지 어떤 그 시대의 그걸 모르게끔 그러니까 카메라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만 이제 또 유행하는 기법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본적인 방법 연출만 써서 특히 그거 되게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근데 쉰들러 리스트는 쉰들러 리스트는 그 최근에 그 영화과 뭐 입학한 친구들이랑 막 그거 얘기하다가 그런 거 소개시켜주면 아 이거 뭐 30년대 나온 영화냐 40년대 나온 영화냐 이렇게 물어본 네네. 친구들도 심지어 있었고. 흑백이잖아요 영화도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그게 배우가 그게 아마 거기 리암 리슨이 나오잖아요 테이큰의 남자 네 근데 마치 그걸 모르고 보면은 야, 옛날에도 이렇게 맞아. 리암 리슨 닮은 사람 맞아 맞아 할아버지인가 이러면서 네. 아 이 집은 배우 집안이야 그 마치 이제 도널드 서덜랜드랑 키퍼 서덜랜드를 보고 약간 여고괴담처럼 계속 나와 얼굴 한 번. 아, 네 스필버그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이게 마스터즈 호러라는 TV 시리즈가 있잖아요. 마스터즈, 네, 저 그 그거 진짜 좋아해요. 공포 영화의 대가들 뭐, 네. 뭐 누구죠? 어쨌든 그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였던 뭐 토브퍼라든가 네. 되게 여러 가지 뭐 조 단테라든가, 그렇죠. 네. 되게 어쨌든 그 장르에서 이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TV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마스터 오브 호러즈라고 TV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뭐 미케 다카시도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식스센스를 보고 아까 되게 생각보다 가족 영화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스터즈 오브 호러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초청을 받아서 공포 영화를 찍으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 호러 양념이 조금씩 들어갔지만 90년대 가족 영화 감성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로빈 윌리엄스류의 약간 그런 코미디적인 게 있었고 되게 이런 진중한 가족 영화서 이런 과거에 이제 스필버그가 찍었던 이티나 약간 이런 류처럼 약간 그 느낌을 저도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놀란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공포 영화 요소가 세지 않았고 스릴러라는 장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시 보니까. 식스센스. 예, 식스센스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그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거 토하는 네, 여자애. 네. 그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 다른 장면보다 그게 제일 무서워. 어, 근데 그런 애가 귀신이고 막 그래서 게다가 문제는 할리조엘 로스먼트의 표정이야. 걔 때문에 아주 안 무서울 것도 더 무서웠게 느껴지고. 원래 공포를 느끼는 거는 그 배우의 리액션을 보고 우리도 같이 공포를 느끼잖아요, 사실상. 네네네.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그 할리조엘 로스먼트 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포 같이 느껴지는 게 한 장면 있고, 네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연들이 그 애에 대한 사연들이 되게 얘가 약간 측은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얘도 되게 다가오잖아요. 약간 맞아. 나를 해결 내 문제를 해결해 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줘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구조가 되게 특이했었어요. 장화홍련전 같지 않나요? 옛날 장화홍련 그, 아닌가 그 고전에 약간 그런 옛날 장화홍련. 아랑사또전 아 최근 장화홍련 말고 아 그게 아랑사또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일지 모르지만 이게 샤말란 감독이 어쨌든 인도계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아마 이민자 2세인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네 근데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동양적인 어떤 감성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러니까 콜 그 할리조엘 로스먼트가 연기한 콜이라는 소년이 네. 결국에는 저는 이게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일종의 성장 영화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퇴마사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퇴마사가 아니죠. 아, 알아요. 죄송해요. 네. 지금 진중하다고 아, 막 던지지 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유령을 보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유령들이 나한테 오는 거야라는 어떤 그 피해자적인 어떤 입장과 그 괴로움에서. 네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나한테 귀신들이 찾아오는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찾아오는 거고 너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 어쨌든 한을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건너갈 수 있다는 성불시켜줘. 네. 이 약간 그래, 이제 성불. 네. 이 식스센스 이후에 약간 이 부분을 좀 토대로 고스트 위스퍼러라는 그 미드가 네. 좀 비슷하게 이제 네. 제니퍼 러브 휴잇 나오나요? 네네 제니퍼 러브 휴잇이 나왔던 재밌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동양적 샤말란 그러니까 네, 그런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화홍련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귀신 이야기들이 대부분 한을 풀어주는 스토리잖아요. 한이 엄청 많이 맺혀 있죠. 네. 그래서 구천을 떠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티드 맨션이나 이제 그 영미권의 원혼들하고 아시아권의 원혼은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실 그러니까 식센스에 나오는 유령들이 사람을 해치는 유령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접근법이 확실히 조금 그렇죠. 동양 서양보다는 좀 동양적인 개념에 가깝지 않나라고 물론 이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르겠지만 뭐 민속적으로 이렇게 좀 설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제가 뭐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시아권 그냥 이미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권의 원혼과 영미권의 원혼은 되게 달라가지고 진짜 똑같이 공포스럽게 나오지만. 그 전 제가 재밌었던 게 아까 그 토한 소녀 토한 소녀라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토한 소녀가 나중에 자기의 그 한을 풀어주고 나서도 뭔가 약간 그런 걸 주잖아요. 이렇게 무릎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쓱 밀어주잖아요. 아빠한테 갖다 주라고. 근데 그때는 되게 위협하려고 했던 표정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인데 그때나 토할 때 표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걔는 그냥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법밖에 모르는 거야. 네. 옛날에 그런 걸 볼 때다 친구들이랑 항상 얘기했던 게 아니 쟤네는 인간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으면은 좀 야, 반가워.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오히려 저런, 무서워서 도망가게. 그 아랑사또 좀 봐도 사또가 한 10명을 죽였잖아요. 그 무섭게 나타나서. 되게 좋아해. 그래도 그 생각이 나요, 지금.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죽은 상태로 해서 그렇게밖에 못할 뭐 그런 설정을 붙이자면 붙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게 항상 의아하긴 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좀 우리야 들어줄 수 있게 좀 말해달라고. 그 아까도 준 씨랑 잠깐 얘기했는데 식스센스의 모티브가 됐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1967년대 BBC 리포터가 한번 네. 그 사건에 대한 공유를 한번 했었대요. 그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도 보면 그 원헌 그 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도는 유령에 대해서 뭐 말하신 것처럼 성부를 시켜준다더니 뭐 원한을 풀어준다더니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귀신들이 저택 안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누군가 그걸 목격을 하고 근데 그 귀신들은 얘네들한테 딱히 원하는 건 없이 그냥 계속 뭐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뭐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이런 얘기로 끝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샤말란 그 식스센스는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준 씨가 말한 것처럼 약간 아시아 쪽의 네네. 구천을 떠도는 원원들이랑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정서도 있고 생각을 말씀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포 효과나 이런 것도 물론 깜짝 효과가 있긴 하지만 되게 으악 하면서 막 진짜 에베이 막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었거든요. 네, 오히려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헤드윅에서도 좀 그런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쓱 지나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귀신들도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발견되게 되는 게 처음에는 그냥 보면 약간 얼굴이나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정도인데 그러고서 몇 초 뒤에 이제 얘가 그런 아,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하는 거라든가 이제 뒤로 돌았을 때 뭐 머리가 뚫려 있다거나 아니 뭐 한쪽이 뭐 불에 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그거를 되게 그냥 보통 사운드를 되게 세게 주거나 공포스럽게 되게 그걸 전조를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결국엔 이 영화가 원혼 어쨌든 그 영혼들에 대해서 태도를 저는 취했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스크린 같지 않고 네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런 원혼들이 보통 소비되거든요. 깜짝 효과를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사다코병에 걸린 그 각기 걸리는 그 귀신들처럼 그리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확 넘어가잖아요. 네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게 이 영화가 결국엔 전체적으로 이런 뭐 그들이 말하는 유령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고 그들도 결국엔 어떤 사연이 있다라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약간 그게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뭐 별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나 다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남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봤을 땐 큰 상관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뭐 총기 자살을 했는지 아빠한테 총을 맞았는데 머리가 날아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이면에는 뭐 고통이나 뭐 상처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은유까지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유령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그러니까 뭐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뭐 네네. 말씀드린 그런 유령처럼 얼굴에 화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서워하잖아요. 으윽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 불구구가 있으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위협을 느끼죠. 우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코리의 유령을 보는 시선도 영화 연출도 그렇고 네네. 처음에는 유령들이 나왔을 때 그 무섭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코리 그거를 받아들이고 했으면서 나중에 연극하기 전에 뭐 그 얼굴에 화상 입은 채로 죽은 그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는 장면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기 아는 그냥 옆집 아주머니랑 얘기하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그 여자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쓱 비키는데 그때서야 우리도 이제 아, 저 사람이 유령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보는 맞아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콜의 태도에 따라서 영화의 연출도 조금 바뀌고 네. 그 감독이 이 영혼들을 보여주는 방식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러니까 도군의 말씀의 연장에서는 이제 그런 겉모습으로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유령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네네. 뭐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도군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드라마에 가까운 네네네. 그런 스릴러와 호러의 약간 그거 양념을 쳤죠. 네. 드라마 영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대화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어떻게 대화가 많고 초반만 대화... 보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할리지 로스먼트 그러니까 말콤 박사가 코를 상담해 주는 것처럼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다 아니다 이거를 일단은 제외 그 개념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아내와 대화를 못하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간에 콜은 또 유령을 보지만 콜이 계속 두려워하는 거는 엄마한테 이제 자기가 겪는 일들을 털어놓지 못하는데 그게 엄마가 자기를 이상하게 보거나 자기를 괴물이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러니까 맞아.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는 두렵기 때문에 엄마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사실상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대화를 할 수 없는 이 소년과 유령이 된 이제 이 말콤 박사가 대화를 서로 함으로써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게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과는 대화가 단절된 두 사람이, 한 사람과 그 한 유령이. 그냥 사람으로 느껴져 사실. 네. 맞죠. 사실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따라하기 전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말콤은 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실 말콤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도 내가 콜의 조언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콜이 이제 엄마가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엄마가 계속 잠꼬대를 하니까 엄마한테 이제 말을 거는데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제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콜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콜이 그 경험을 갖고 이제 말콤한테 아내분이랑 대화가 힘들면 자고 있을 때 말을 걸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식 비디오를 틀어놓고 자고 있는데 이제 말을 이제 걸죠. 그래서 이제 부인은 추워하고 추워하면서 아내가 이제 왜 나를 떠나갔어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난 당신을 떠난 적 없어 딱 그러는데 이제 결혼 반지가 이제 탁 하고 떨어지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 장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콜과 콜의 엄마의 이제 화해라고 해야 되나? 차에서 그러니까, 네 차에서 이제 자기가 유령을 본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할머니 유령이 그 뭐 펜던트를 자꾸 가져갔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엄마한테 믿게끔 해서 이제 갈등을 풀고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DVD 서플먼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관객들이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고 맞아 화해하는 장면을 네 엄마랑 화해하는 장면을 왜냐면은 다 진짜 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은 그 시점에서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맞아. 장면이 하나 더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마음의 준비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뭐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지? 아 이제 순하게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아 이제 얘도 부인하고 이제 뭔가 해결을 됐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에필로그 겠거니 하는 그 시점에서 반전을 딱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카운터 펀치지. 네. 그건 진짜 마지막 장면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반전을 미리 딴 사람한테 들었지만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브루스 윌리스 계속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앉아 있고 맞아 사실 대화하는 장면은 없는데 진짜 잘 짰어요.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투샷으로 나와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장면은 없어. 네, 그러니까 근데... 투샷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관습적으로 유추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 앞 장면에 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겠거니. 그러니까 콜이 처음에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랑 말콤 박사랑 이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콜이랑은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나머지 사람들이랑은 실제로 아내도 그렇고 접촉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 근데 그거를 되게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출을 할 때 그러니까 특히나 브루스 윌리스가 어떤 사물을 영화 안에 있는 사물을 움직이는 장면이 없게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결혼 기념일 날 아내가 식당에 있고 늦게 가가지고 이제 앉잖아요. 그 의자도 미리 당겨져 있고 그러니까 와서 도착을 해서 의자를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앉죠. 들어가 있는 의자를 이제 빼서 앉는데 의자가 미리 그냥 빼져 있고 그냥 그 위에 앉고. 그러니까 그런 암시들은 사실 다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 나면 생각나는 거잖아요. 보고 나면 생각나는데 볼 때는 몰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리고 다시 볼 때, 두 번째 볼 때 그 장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죠. 이때는 이랬을 수 없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보고 맞아.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다시 그걸 잊고 영화적으로 정말 즐기게 되고 네 번째 볼 때는 아 이게 이렇게 쩔었었지 하면서 약간 되새기면서 보고 네 번째 볼 때는 할리우드 로스먼트 너무 어렸었구나 막 이런 거 보면서 넌 저때 다 불탔구나. 배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일단 조엘 로스먼트가 워낙에 쩔었으니까. 진짜 이게 데뷔작이었었나요? 데뷔작은 가장 알려진 영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데뷔작까지 모르겠고. 할리 조엘 로스먼트 저는 이 영화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근데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고 너무 나에게 너무 공포를 잘 심어놔주는 인상이어서 더 몰입했고. 브루스 리스랑 케미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식스센스는 할리 조엘 로스먼트의 발견으로도 충분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때부터 할리 조엘 로스먼트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엔 좀 최근에 배우를 아예 그만두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 그만뒀어요? 그만뒀나요? 확실히 또 약했나? 아니 좀 약하잖아요. 약할 수도 있지. 아니 보통 약을 하잖아 이런 경우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고전을 좀 많이 겪지 않았나요? 배우를 그냥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네요. 최근에 또 뭐 출연작이 있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를 그만뒀다고 생각할 만큼 그래, 촬영이 뭐가 없는 거야. 네, 이제 뭐 외모가 좀 변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약간 맥컬리 컬킨처럼 너무 급격하게 변한 것도 있었고 원래 케빈 스미스 감독 영화에 출연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다 변화를 하고 우리도 이제 뭐 어린 시절부터 봤던 배우들이 성인이 되는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네. 뭐 이제 ET에 나왔던 누구죠? 드류 베리모어라거나 이제 뭐 여러 배우들을 봤는데 특히 할리 조엘 로스먼트 같은 경우는 연기력도 있지만 그가 이제 어렸을 때 맡았던 역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의 연기력 플러스 그의 그런 정말 순수한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 얼굴 약간 이미지 캐스팅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와 플러스 연기력에서 폭발을 했던 건데 이제 외모가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이제 그런 얼굴이나 이런 게 아니면서 더 이상 그 이미지가 이제 소거돼 버렸잖아요. 그럼 연기력만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더 강한 거지. 왜냐면 너무 겉으로 보기엔 이제 그 이미지 플러스 연기였던 거니까. 그 공포에 가득 찬 그 표정이 AI도 사실 할리 조엘 로스먼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영화라고 맞아요. 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식스센스도 마찬가지고. 그여야만 가능한 영화라는 거는 그 시기에 할리 조엘 로스먼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건 다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래서 많은 아역 배우들이 사실 아역 때 빛을 너무 발하면 성인 연기자로서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맥컬리 컬킨. 그렇죠. 맥컬리 컬킨이. 맥컬리 컬킨은 개인사적으로도 너무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죠. 근데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 다 따져서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에게 그런 어떤 장벽이 네네.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치. 그런 외모로서 기억이 되니까 좀 배우를 하기에는 성인 연기자로서 배우를 하기에는 조금 평범한 외모가 되지 않았나 할리 조엘 로스먼트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목구비적으로 네. 그러니까 뚜렷한 그 배우 우리가 흔히 배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외모는 아니거든요. 커버리고 나서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특히나 이제 뭐 식센스나 그런 걸출한 영화들에서 주연을 했던 아역 출신인데 진짜 브루스 리스랑 다이다이를 떴잖아요. 다이다이 그러기 쉽지 않아. 브루스 리스랑 다이다이 맞짱 뜬 거 아니야. 꿀리지 않아. 심지어. 실제로 현장에서도 브루스 리스도 할리 조엘 로스먼트를 그냥 자기랑 어떤 동등한 배우로서 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 씬만 같이 찍어봐도 알죠. 얘가 그냥 애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지니까 이게 이 특히나 이제 샤말란 감독도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할리 조엘 로스먼트를 캐스팅할 때 오디션을 볼 때 네. 어젯밤에 대본을 세 번은 읽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리 조엘 로스먼트가 그래서 노력하는 그래서 천재네. 이제 그래서 이제 감독은 아 그래서 기특한데 아 자기 파트를 세 번을 읽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대본을 그냥 통으로 세 번을 전체 읽고, 대본 전체 대본을 그 진짜 그런 거는 정말 대배우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 리액션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에 한번 놀랐다고 그러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참 그 이후의 커리어가 AI 이후에는 좀 많이 아쉽기 아쉽다는 그런 게.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 배우 막 엘리아우드 같은 경우는 케빈이랑 맥컬리 컬킨이랑 같은 영화를 찍었는데 엘리아우드가 누구죠? 엘라이자우드. 아, 이터널 선샤인도 나오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프로더로 유명한 엘라이자우드. 맥컬리 컬킨이 한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옛날에. 옛날에 좋은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좋은 아들 굿선.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좀 유명한 배우였긴 했는데 맥컬리 컬킨은 워낙 명성이 좀 높았고 네, 그 당시는 맥컬리 컬킨이 약간 더 조르디 같은 거지 조르디. 오이 조르디. 근데 그러니까 아역 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배우들이 오히려 성인 연기자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다코타 패닝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I Am Sam이나 이런 영화들이 주는 아우라가 요즘 출연하는 영화들 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어쨌든 그쵸. 아직까지도 비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과거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야. 맞아. 사실 드루베리모 같은 케이스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렵지. 그녀는 야구로 또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네, 또 사실 그 크리스찬 베일도 맞아요, 맞아요. 아역 출신이고. 그쵸. 또 스필버그의 그 태양의 눈물 뭐였죠? 태양의 제목이? 눈물이었나? 아무튼 뭐 전쟁 영화였나요? 네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에서도 뭐 아마 할리즈 로스먼트보다 뭐 비슷한 나이 때 그때 이제 주연을 했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통 이제 아역 배우라는 말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명사 앞에 네. 다른 무언가가 뭐 여배우 나 뭐 여검사 이렇게 뭔가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버린다는 건 약간 좀 대상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배우가 아니라 아역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 안에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을 넣어버리는 거죠. 얘네는 배우가 아니라 애들 중에 배우다. 그러니까 같은 아까 뭐 브루스 리스가 똑같은 배우로 인정해줬다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인데 아역 배우지만 배우로 인정해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자면은 거기서 이제 아역을 떼버리고 배우가 되는 그 딱 경계선을 보통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해리포터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근데 해리포터에서 나왔던 배우들은 지금 그래도 나름의 커리어들을 다들 쌓고 있잖아요. 그 조연부터 저는 그렇죠. 주연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날아간 배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얼굴을 알 정도의 배우들은. 근데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좀 도와준 것도 있다고 보는 게 우리는 그들의 성장 과정을 쭉 봐왔잖아요. 한 그렇죠. 캐릭터로. 그러니까 그런 아역, 그러니까 뭐 굳이 프레임을 나누자면 아역 배우와 배우로 넘어가는 그 성인까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니까 익숙한 거지. 그래서 아역 배우에서 배우가 되는 그 경계가 좀 희미해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좀 저는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언론 기사나 이런 데서 폭풍 성장 이런 말이거든요. 폭풍 성장이라는 말도 써요? 네. 네, 되게 많이 써요. 나 한 번도 못 봤어. 뭐 역변. 역변은 네.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폭풍 성장은 뭐야? 역변은 보통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폭풍 성장이라고 쓰는데 예를 들면은 뭐 다코타 패닝이 뭐 I Am Sam 이후에 폭풍 성장이랬는데 보면은 영화가 그때부터 한 6년, 7년이 지나 있는데 6년, 7년 동안 당연히 그 나이 때 사람이 성장을 하지. 뭘 말하는 마치, 걸까? 네, 마치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제과 콩나무야. 제과 콩나무. 성장을 해버린 것처럼 네. 이게 무슨 샤키로닐도 아니고 샤키로닐은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190이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콩나물이냐고. 뭐 그 정도나 돼야 뭐 폭풍 성장이라고 그러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좀 되게 그쵸. 그 영화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가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네, 되게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아 맞다. 할리조 로스먼트가 이 포레스트 건프 영화의 그 마지막에 네. 그 톰 행크스의 아들로 그래요? 몰랐어.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죽은 그 아내 여자 자기 여자친구의 아들과 만나잖아요. 그게 할리조 로스먼트였어요. 네, 그게 할리조 로스먼트였어요. 포레스트 건프는 사실 포레스트 건프 말고 다른 거 잘 생각이 안 나. 난 너무 달리는 강해서. 거, 달리는 런 포레스트. 달리다가 저는 아 이제 그만둬야겠어 그러고 다시 뒤돌아다가는 거. 사람들 막 쫓아오는데 맨날 초콜릿 먹는 거. 그 명대사잖아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아요. 네. 다시 식스센스를 돌아와서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참 그래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배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연기에서 그 순간에만 나올 수 있는 재능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 보통 예술가들 뭐 가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뭐 오디션 같은 걸 보더라도 그때 감동을 커서는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기에만 폭발하고 빛날 수 있었던 배우였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 이제 이 친구의 역량은 그냥 그때의 모든 거를 그냥 사그러들어 다 써버렸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재능이랑은 조금 영역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그, 이제 영화 칼럼 쓰시는 그, 듀나라는 이제 작가분. 듀센세. 네. 듀나가 쓰신 그, 가능한 꿈의 공간들이라는 에세이 책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아역 연기에 대한 칼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네. 그니까 이게 재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기 그 나이 때만 갖고 있는 본능적인 영역. 본능적인 영역. 예. 근데 우리도 사실 무언가를 처음 뭔가 접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한다든가 우리가 본능을 써야만 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말랑말랑할 때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영화를 보고 영화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네. 처음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 나갈 때는, 그러니까 머리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본능에 좀 의존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필터링이 덜 되죠. 나라는 어느 이거는. 정도 이게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능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고 좀 관습적인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게 연기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민감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그럴 수 있겠네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항상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생각을 하는데 디카프리오는 이제 디카프리오 연기 뭐 길버트 그레이프 같은 영화 바스켓볼 다이어리 네 너무 예뻤던 그러니까 그 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아역은 아니었 아역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나이지만 맞아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이 배우가 한 20대 초반까지도 그런 어떤 본능적인 연기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 조금 이제 그런 관성? 자기 연기의 어떤 관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예전에 보여줬던 여전히 연기를 잘하지만 네네.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되게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라고 좀 놀랄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의외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디카프리오?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약간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시기의 본능이라고 우리가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IMSM 같은 거에서 다코타 패닝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눈빛이나 표정이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지 하고서 머리로 생각한 연기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 뭔가를 연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사전에 계산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본능에만 맡기기에는 내가 뭐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뭐 말이 길어져봤자 그렇죠. 연기론 강의 때 뭔가 나오겠죠. 우린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네, 이 그 전문가를 나중에 초빙할 기회가 있으면 그래요. 아, 저 아역하면 일단 뭐 좀 곡성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하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럼 짧게만 얘기하면은 애들한테 저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에서의 아역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한 거는 성인 같이 연기할 때. 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성인처럼 잘할 때 감정도 막 갑자기 막 폭발시키는 거 잘하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특히 곡성 저는 곡성 연기를 보면서 되게 불쾌했거든요. 사실 그 곡성 아이가 곡성 자체가 불쾌해서 그런가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어쨌든 그 이 배 그러니까 똑같이 성인을 배우라고 했다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아이 어쨌든 이게 다룰 때,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다루는 게 맞나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곡성에서 아이가 그런 정말 입에 그런 쌍욕을 한다거나 진짜 살이를 담아서 연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전장치를 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나홍진은 그런 걸 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보통 프레임을 잘라서 연기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얘는 칼을 들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 꼬마 이 여자 그 환인가 그 배우가 보더라도 그 나이 때 보더라도 아 나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얘를 죽인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연기를 시키잖아요. 저는 그게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좋은 연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랑 조금 충돌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역 배우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의 그 전 인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예. 네, 근데 그냥 정말 그 시기에 분명 감당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말 이 개인을 봤을 때. 근데 요즘 영화들을 봤을 땐 진짜 그냥 그 감정을 때려줘 버리니까 그래놓고 아 우리는 얘를 아역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배우로서 해서 아 정말 대단하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게 조금 싫어요. 폭력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아까랑은 뭐 다른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우로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그냥 영화를 위해서 좀 소비된다는 옛날에 그 안병기의 폰 같은 영화를 봐도 그 애가 막 슬립 입고 그 현재 남편을 유혹하는 장면들이라거나 진짜 눈이 뒤집어 까져서 소리 지르는 장면들 같은 경우 난 전 너무 불쾌했거든요. 그렇게밖에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영화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맞아요. 그건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뒤에 그 아역 연기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전 장치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아역들이 나중에 약간 패망하는 경우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그 폰에 나왔던 그 친구 지금 모르죠.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있어 확실히. 정말 그냥 빨아먹혔다는 생각이 드는 맞아. 거예요. 감독의 그 야심 때문에. 그게 자의적인 연기가 아니고 좀 파이가 들어갈 때 소모적인. 네. 진짜 그냥 그 박박 긁어서 뽑아내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전 그런 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브루스 윌스로 넘어가 볼까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 2부 예고. 근데 진짜 반전 영화는 장르가 한동안 있었어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또 부활시킨 게 또 제임스 완이잖아요. 사실 소울로. 근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샤말란 같지 않다. 네, 곤조가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니들 원하는 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이 요구하는 틀 안에 좀 맞춰서 만든 느낌이 드는데. 야, 됐냐? 샤말란의 후계작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약간 구린 영화에 저는 나갈 때 생각을 하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 좋다. 좋아요.